형이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33 군부대 직속 구호본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33 군부대 직속 구호본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류군상장 리영길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맞이하는 중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 지휘소문들과 중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새벽도부터 훈련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리고 있는 중대군인들은 날의 날마다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표준병령 설계대로 꾸린 중대병령을 돌아보시었습니다. 훈훈하게 덮여진 침실에 들리시어 온도를 가늠해보시고 난방보장정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서 난방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군인들이 추운 겨울에도 뜨뜻한 병실에서 생활하며 건강한 몸으로 전투정치 훈련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발실을 비롯한 군무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손색없이 잘 꾸려놓았고 특히 세목장의 물탱크에 수질이 좋은 물이 가득 차 있는데 훈련장에서 땀을 흠뻑 흘린 군인들이 마음껏 몸을 씻으며 좋아할 것이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종치사상교양 거점인 교양실도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탁상교양 자료를 비롯한 사상교양 수단들을 도잘 갖춰놓고 위대성 교양과 김종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고 병사들의 종치사상적 힘보다 더 강한 무기는 이 세상에 없으며 인민군대가 사상을 투려지어야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사장의 조리대에 차려놓은 물고기와 고기를 비롯한 갖가지 음식감들과 콩창고에 그득하게 쌓여있는 콩을 보시고 살림살이를 간지고 알뜰하게 하는 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군인생활 개선이자 싸움준비 완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부업에 계속 큰 힘을 넣는 것과 함께 기초식품을 비롯한 후방물자들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고 군인들의 식생활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고 중대를 푸짐한 식탁과 포근한 잠자리가 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드는 것은 곧 그들의 전투적 사기를 높여주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휘성원들은 늘 중대에 내려가 병사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며 훈련과 군무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군인들이 오직 훈련에만 전심전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울창한 수림 속에 들어앉은 병영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주변 환경이 대단히 좋다고 이것 중대로 오면서 산마다 나무들이 가득한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고 병영과 주둔 지역의 산들을 소림화, 볼림화, 과수원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중대의 군사대상물들을 돌아보시면서 싸움준비와 훈련 실태를 요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중대에서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여 군인들을 강렬한 정신력과 완강한 투지, 높은 전투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쇳소리가 쟁쟁나는 일당백의 만능병사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으며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잔악기나 싸움 준비만을 생각하면서 무기, 전투기술 기재에 경상적인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초소와 진지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가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중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전투 임무 수행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여 군인들을 그 어떤 어려운 전투 임무도 훌륭히 수행하는 다병정화된 싸움꾼들로 준비시킬 때에 대한 문제, 군인들이 현대적인 전투기술 기재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적극 애호관리할 때에 대한 문제, 구분대 주둔 지역을 철벽의 요새로 다지며 위장을 잘할 때에 대한 문제 등 싸움 준비 완성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 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중대 군인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원수들에 대한 서리발 같은 증오심을 안고 사회주의 조국을 철벽으로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중대 군인들은 대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성의 구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조선인민군 제233군부대 직속 구분대 군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혁명령도의 강행군기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어 불굴의 전투정신과 결전무의지를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백전백승의 방략을 휘향히 밝혀주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